있습니다. BJ님, 병청자가 무개념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벙어리 줘. 채팅창을 나쁘지 마. 불리야 벙어리, 불리야 벙어리, 이렇게 처벌해라. BJ님, 병청자가 개념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방종 종방 방종 방종 종방 방종 종방이다. 방종 종방 방종 종방 방종 방종 종방이군요. 아니야,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라. 방종 방 방종 방종 이다. 방종 방 방종 방종 이군요. 방종 방 방종 종방 종방 종 종방 종방 종방 방종. 스포를 하고 있습니다. BJ님, 병청자가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닥쳐 그냥 강퇴해. 채팅창을 얕보지 마. 강퇴 벙어리, 강퇴 벙어리, 이렇게 처벌해라. BJ님, 병청자가 개념 없이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방종 종방 방종 방종 종방 방종 종방이다. 방종 종방 방종 종방 방종 방종 종방이군요. 아니야,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해라. 방종 방방